우리 신앙인들의 가장 큰 소망과 목표가 있다면 뭘까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사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실제로 오셨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더 이상 육신으로는 이 땅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할이 뭐죠? 성령은요, 바로 진리이신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저는 가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의 사람들을 생각하면 솔직히 좀 부럽기도 하고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던 그 예수님을 그 당시 사람들은 이 두 눈으로 실제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실제로 보았을 때 어떤 느낌이었을까 상당히 궁금합니다. 아마도 굉장한 경험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직접 만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것도 갓난 아기였을 때에 그 예수님을 두 팔로 안고 감사의 찬송을 부른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누군가 하면 25절에 보니까 누구지요? 이름이 뭐지요? 시므온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이란 사람은 주석을 보니까 랍비의 아들이었다고도 하고 산헤드린 공회의 그 회장이었다고도 하는 말이 있는데, 분명한 건 이 시므온은 평생의 소원이 하나 있었는데 그 소원이 무엇이냐? 메시아를 보는 거였어요. 메시아를 보는 것. 그도 그럴 것이 26절에 보니까 성령이 그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리스도, 즉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게 될 것이다.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시므온은 메시아를 그냥 기다렸겠습니까? 아니죠.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과연 언제 이 메시아를 만날 수 있을까? 오늘일까? 내일일까? 언제 만날까? 그런 마음으로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인가 성전에 올라갔는데 바로 거기서 그날 자기가 그토록 원했던 그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올해 크리스마스는 오늘 시므온의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메시아를 만나는, 그냥 성탄절이 아니라 그냥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메시아를 만나는,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세 가지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크리스마스의 참된 축복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축복은 위로입니다. 위로. 여러분,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이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축복과 은혜가 뭘까요? 세상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때가 되면 뭘 기대합니까? 뭘 기대하죠? 멋진 파티, 선물, 근사한 선물, 또 아주 즐거운 여행, 이런 것들을 기대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이라면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떤 것들을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시므온은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무엇을 기대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여러분, 첫 번 크리스마스 때 이 시므온은 가장 바라고 기다린 게 무엇이었습니까? 다름 아닌 위로입니다. 이스라엘의 위로. 여러분,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뭡니까? 메시아가 오심으로 이스라엘이 받을 위로를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온 인류에게, 이스라엘에게 큰 위로가 되었고 지금도 그런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은, 그 아기 예수님은 위로입니다. 위로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통해 위로를 받으셔야 됩니다. 이 아기 예수님을 생각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힘없고 연약한 아기가 위로가 될까요? 우리 제자훈련에서 한 권사님이 은혜를 나누시면서 하시는 이야기가, 그 한 돌이 채 안 된 어린 손주가 하나 있는데 그 손주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피곤해도 이상하게 그 손주의 얼굴을 보면 힘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가 아주 환하게 웃으면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깨달았는가 하면, 아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기뻐하고 환하게 웃으면 하나님도 기뻐하시겠구나. 여러분, 주님 안에서 기쁘고 즐겁고 환하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나올 때도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나왔으니까 환하게 웃으세요. 그런 우리를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돌도 채 안 된 어린 아기입니다. 연약합니다. 가장 힘없고 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연약한 아기가 주는 그 위로와 기쁨은 그 어떤 힘센 어른도 줄 수 없는 강력한 기쁨과 위로를 그 연약한 아기가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보통 아기도 이러하다면 온 인류의 메시아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그 아기 예수님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크리스마스를 통해 예수님의 놀라운 위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 아시죠? 그는 한때 아버지로부터 가장 사랑받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형들에게 팔려서 인신매매를 당해가지고 저 애굽으로 팔려가서 노예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 어린 나이에 그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요셉이요, 그 팔려간 집에서, 보디발의 집에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종살이하면서 그나마 성실해서 좀 인정을 받는가 싶었는데 여주인이 유혹을 해가지고 누명을 씌워가지고 하루아침에 감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이렇게 딱하고 기구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은 상처와 고통이 많은 사람입니다. 상처가 많아요.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런 요셉을 어떻게 아십니까? 감옥에서 저 바로의 꿈 해몽을 하게 함으로 그가 갑자기 죄수의 신분에서 그 나라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올려주신 거죠. 그리고 나서 그때 요셉이 아스낫이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았는데, 여러분, 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지은지 아십니까? 그 첫 아기의 이름을 므낫세다. 므낫세의 뜻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나로 있게 하셨다. 하나님이 나로 있게 하셨다. 뭘 있게 하십니까? 내 모든 고난과 내 모든 상처와 내 모든 고통을 하나님이 이 아이를 보면서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아이를 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아이를 주심을 통해서 요셉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이 아이를 보면서 므낫세, 하나님이 나로 있게 하셨다. 너무너무 기쁨과 위로가 크니까 과거의 그 모든 상처들, 모든 고통들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여러분, 우리도 요셉처럼 이 크리스마스에 나신 아기 예수님을 볼 때 하나님의 크신 위로가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1년간 힘들고 어렵고 고난이 있었고 고통이 있었지만은 이 12월에 주시는 아기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있게 하셨다. 여러분, 요셉이 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것처럼 우리들도 아담처럼 죄의 종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이 인류가 얼마나 이 죄의 굴레에서 고생을 했습니까? 거기에서 나오려고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인류의 처지를 아시고 우리 힘으로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를 아시고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서 하나님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아기의 몸으로 오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뭐 하시기 위해서? 위로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성탄의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의 큰 위로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위로를 받으세요. 두 번째로 우리 크리스마스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앞서도 언급했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더 이상 계시지 않은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죠? 바로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즉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도록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신다면 반드시 성령의 인도와 도움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뜨겁게, 새롭게, 놀랍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말은 내 마음대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뜻한 대로 살면 예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에서 시므온을 보세요. 이 첫 번 크리스마스를 맞이한 시므온. 여러분, 이 사람이요, 이 두 눈으로 메시아를 보고 두 팔로 앉기 전에 그의 삶에 아주 특이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뭔가 하면 성령의 강력하고 전적인 인도였어요. 오늘 여러분 25절로 27절에 보세요. 성령이란 단어가 세 번 나옵니다. 세 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우리 성령이란 단어에 주의해서 우리 25절로 27절에 성령이 어떻게 하셨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여러분, 시몬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에 메시아를 보게 된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성령의 온전한 인도를 받는 삶이라야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시즌에는 그 어떤 시기보다도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내 생각하는 것도, 내 말하는 것도, 모든 걸음걸이도, 모든 행위도 성령이 인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 성탄절에 예수님을 참되게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여성도가 이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하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은 부활절 달걀, 부활절 리본을 이렇게 만든 그런 달걀을 가지고 이 장식을, 크리스마스 장식을 해놓고서는 아주 친한 친구로 친구와 그 친구의 10살 난 아들을 있는 앞에서 내가 이렇게 크리스마스 트리를 장식했다고. 부활절 그 리본 부활절 달걀을 가지고 장식을 했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걸 보고 야 기발하다고, 어떻게 부활절 그 달걀을 가지고 이 크리스마스 장식을 했냐고 칭찬을 했습니다. 근데 그러는 동안 이 10살 난 아이가 그 트리 앞에서 한참을 뭔가를 생각을 하더니 어른들에게 말했습니다. 성탄 트리에 이 부활절 달걀을 사용하신 게 정말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전부는 아니지요.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전부는 아니지요. 그 다음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십자가와 부활도 있으니까요. 열 살 난 아이가 이 부활절 달걀을 보면서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전부는 아닙니다. 십자가와 부활도 있으니까요. 이 말에 두 어른이 뭔가에 얻어맞은 것처럼 깜짝 놀랐습니다. 이 어른들은 단지 아름답게 하려고만 한 이 부활절 장식에서 아이는 뭘 깨달았는가 하면, 아 그래, 마구간에 누워있던 그 아기 예수님은 뒷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지. 그 달걀을 보면서 그 십자가 부활까지도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 이 소년은 성령의 감동,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장식 하나를 통해서도 크리스마스에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이 만나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직접 보았던 사람들이 또 있는데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먼 동방에서 어떻게 예수님을 찾아갈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찾아갔죠? 별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그들 위에 별이 있었고 그들은 별의 지시를 따라갔고 별의 그 인도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이 별의 인도를 받은 거 보면 오늘 시므온이 성령의 인도를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별이 위에 있었고 별의 지시를 따랐던 것처럼 오늘 시므온도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성령의 지시를 받았고 성령의 감동으로 행할 때에 그가 비로소 두 눈으로 메시아를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가다가 길을 잃었지요. 왜 이렇습니까? 어디로 길을 잃었죠?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왜 갔습니까? 자기들 생각에 유대인의 왕으로 왔습니까? 어디에 났을 것이다? 왕궁에 났을 것이다. 자기들 생각입니다. 별의 인도를 받지 않았어요. 자기들 생각이 별의 인도를 앞섰습니다. 그래서 왕궁으로 갔다가 왕궁이 막 난리가 났지요. 왕이 태어났다고 하니까 헤롯이 가만두겠습니까? 그 당시에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라. 이 일이 왜 일어났습니까? 동방박사들이 별의 인도를 받다가 어느 순간 받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왕궁으로 갔을 때에 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사는 삶에는 예수님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감동을 주시는데, 여러분 그 성령의 인도를 무시하고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감정대로 산다고 할 때는 그 결과는 예수님을 만나기는커녕 낭패를 당하고 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번 크리스마스, 여러분 성탄절은 그냥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야 되는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만나시면 그 안에서 우리의 모든 1년간의 문제들과 상처들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철저한 인도를 받는, 성령이 내 위에 계시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때에 이 성탄에 정말로 메시아를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을 내 가슴에 안는, 예수님을 가슴으로 안는 크리스마스가 되어야 됩니다. 어떤 심리학 교수가 학생들 40명에게 크리스마스란 단어를 주고 이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을 한 가지씩 적어보아라 그랬습니다. 그 질문에 학생들은 거기에 다양한 것들을 적었습니다. 크리스마스 하면 크리스마스 트리가 생각납니다. 캐롤이 생각납니다. 산타크로스가 생각이 납니다. 선물이 생각납니다. 휴일이 생각납니다. 아주 다양한 답들이 다 나왔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생일이라고 적은 학생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크리스마스인데.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와 마스의 합성어입니다. 크라이스트는 누구를 의미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마스는 예배입니다. 예배. 예수님을 예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국 같은 곳에서는 크리스마스란 말을 안 씁니다, 이제는. 홀리데이라는 말을 씁니다. 오늘 여러분, 크리스마스에 가장 중요한 예수님을 상실한 것이 지금 이 시대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번 크리스마스에서 시므온이요, 두 팔로 예수님을 오늘 그가 안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선물 보따리를 안은 것이 아니라 두 팔로 가슴에 안은 것이 선물 보따리가 아닙니다. 어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아기 예수님을 두 팔로 가슴에 안았어요. 여러분 28절 보세요. 28절. 시므온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아이를 안았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이 시므온이 그토록 만나기를 원하던 메시아를 두 팔로 안고 가슴에 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므온의 이 두 팔로 가슴으로 이 예수님을 아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크리스마스가 돼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놀라운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번 크리스마스에 다른 것을 안지 마시고 아기 예수님을 두 팔로 가슴에 안는 그런 크리스마스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두 팔로 안은 것은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는 크리스마스가 가슴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가 되라는 거예요. 가슴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대강절을 지키는데요. 대강절에는 네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네 가지 의미. 하나는, 대강절은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모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대강절은 대강진하는 게 아닙니다.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한다. 여러분, 이 대강절에는 우리 마음을 깨끗이 해야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한국의 장로님은 매년 성탄절을 맞이할 때마다 다른 사람들은 다 기쁘다는데 당신은 두렵다는 거예요. 왜 두렵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성탄절에 거룩하고 순결하신 그 아기 예수님을 내가 정말 맞이해야 되는데, 그 아기 예수님을 맞이하기 내가 너무나 더럽고 추하고 악한 그 내 마음으로 어떻게 이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맞습니다. 대강절은 우리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절기입니다. 또 세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 전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밝히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대강절의 의미입니다. 네 번째 의미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한다는 의미입니다. 예수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것처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것처럼 분명히 다시 오신다 그랬어요. 그때도 오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강절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크리스마스에 예수님을 우리 마음으로 가슴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교회 학교 다니는 유치부 아이가 교회에 갔다 와서는 엄마에게 신발과 양말을 사달라고 막 조르더라는 거예요. 신발과 양말을 사주세요. 그 엄마가 왜 갑자기 신발과 양말을 사달라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추운 겨울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교회 예배당 벽에 걸린 예수님 사진을 보니까 어린아이의 그 눈으로 보니까 사진 속에 예수님이 맨발이었다는 거예요. 이 추운 겨울날 예수님이 맨발인 것을 보고 그 마음이 어린 마음에 얼마나 발이 시려우실까 얼마나 추우실까 그 아이의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 성화는 그냥 벽에 걸린 성화가 아니라 이 아이는 그 예수님을 가슴으로 맞이한 가슴으로요. 내가 저 예수님을 좀 어떻게 해드려야 되는데 신발과 양말을 사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크리스마스는 그냥 벽에 걸린 크리스마스입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예수님을 가슴으로 맞이해서 주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내가 1년간 주님을 잊고 주님을 떠나서 살았던 그 모든 삶을 다 버리고 다시 예수님을 맞이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시므온이 두 팔로 아기 예수님을 아는 모습은 두 번째 교훈은 이 크리스마스가 예수님을 나누고 전하는 크리스마스가 되라는 거예요. 오늘 시므온이 예수님을 안고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30절 보세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찬양했는가 하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 다음 뭐예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시므온이 지금 이 아기는 이 메시아는 그냥 아기가 아니라 이 이방의 열방의 빛을 비추는 빛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절대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은 이 구원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축제가 바로 이 크리스마스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축제합니다. 왜요? 온 세상을 비추는 빛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자가용이 많지 않던 그런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많은 사람들이 선물을 사기 위해서 아주 시내가 북적이는 거예요. 그냥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한 엄마가 어린아이를 데리고 아주 큼지막한 쇼핑 가방을 들었어요. 쇼핑 가방도 들고 아이를 데리고 이 버스를 타려고 하는데 버스가 만원 버스예요. 도무지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저 버스 안쪽으로는 공간이 좀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바깥에 입구에 서서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를 따라온 이 아이가 밖에 날씨가 너무 춥고 막 바람이 쌩쌩 부니까 이 아이가 버스 밖에서 엄마에게 엄마 추워요. 우리가 안으로 들어갈 순 없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엄마가 말하기를 야 버스가 만 원이야. 버스가 가득 찼어. 만 원이야. 들어갈 수가 없어. 그때 아이가 거기에 있는 그 어른들이 다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엄마 옛날에 베들레헴 여관도 사람들이 만 원이라서 아기 예수님이 들어갈 방이 없었지요. 그 옛날 베들레헴의 그 여관도 사람들이 가득 차서 그때 예수님이 들어갈 방이 없었지요. 이게 다 크게 얘기했어요. 그 말을 들은 어른들이 조금 있다가 발걸음을 옮겨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는 공간이 생겨서 그 아이와 그 엄마가 거기에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때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기회입니까? 오늘 이 땅에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 입을 통해서 증거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방을 비추는 빛으로 오셨어요.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감동하면서 내가 주의 구원을 보았습니다. 이건 만민 앞에 만민이 구원을 받을 그런 빛입니다 라고 말한 것은 이 빛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탄에 주님을 증거하시고 전하시는 놀라운 참된 축복의 성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